HUBS 눈을 감으면 시작되는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상상으로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진짜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을 마음껏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직접 해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공연을 관람하고 긴 밤을 화려한 네온사인 안에서 즐기는 일상적이지만 비일상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오늘의 여행은 고급 호텔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세계 정상급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라스베이거스로 떠나볼게요. 낮부터 밤까지 하루를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시로의 여행. 기대되죠? 그 기대를 만족시켜드릴 저는 맞는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머나먼 길이니 다들 에너지 충전하고 만나요. 스웨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싶은 밤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싶은 밤이야. 별로 아무 의미 없이 너를 그리고 싶은데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게 좋은 걸. 그냥 너만 내 옆에 있어주면 돼. 버리고 간 기억 지워지지 않아. 하나하나 주었단 말 다시 찾으러 올까봐. 설레던 우리가 그리워서 예쁘던 너의 모습이 그려져. Ooh baby I don't wanna stay. 우연히 그 자리 집 앞 그거. 공항이라고 하면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라스베이거스는 다릅니다. 공항이 메인 스트립까지 약 15분 거리에 위치하며 관광지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왠지 라스베이거스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 이곳은 라스베이거스 맥케런 국제공항입니다. 맥케런은 1933년부터 1954년까지 네바다주 상원 의원으로 활동했던 패트릭 앤서니 맥케런 의원의 이름을 붙인 것이랍니다. 도심과 공항이 매우 가까이 있는 탓에 라스베이거스의 사람들은 머리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도 이젠 관심도 없어 라며 마치 자전거가 지나가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관광의 도시 라스베이거스 속으로 떠나보아요. 베게린 우주를 건너. 혼자서 널 기다릴 때면 나 혼자 다른 내성에 있는 듯해 여기서 네가 있는 곳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난 궁금해 상상이 안 돼 내게 좀 더 빨리 와줘 그대가 없는 이곳은 교통이 혼잡하고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걸으면서 라스베이거스를 느껴볼게요. 바로 보이는 화려한 거리는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입니다. 오른쪽 왼쪽 모두 둘러보세요. 화려한 호텔들이 줄을 세워 서 있으며 분수쇼와 곤돌라까지 함께 장관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우리는 이곳에서 대관람차를 타고 분수쇼를 보러 가볼게요. 먼저 라스베이거스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관람차 하이롤러입니다. 어서 타서 화려한 도시를 만끽하세요. 대관람차 안에서 보이는 분수쇼 어떠신가요? 야경과 함께하니 더욱 아름다운 물줄기가 반기는 것 같지 않나요? 분수쇼는 저기 보이는 벨라치오 호텔 앞 인공 연못에서 모든 관광객에게 무료로 선사하고 있습니다. 대관람차 안에서 보는 한 편의 멋진 쇼와 눈과 귀를 사로잡는 아름다운 감각의 향연,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노래, 야경, 분수쇼까지 마음껏 즐겨보세요. 가인 카니발. 지금 이 노래 노래가 빠질 수 없죠. 믿고 들을 수 있는 저 이가은의 플레이리스트 속 한 곡을 소개할게요. 오늘의 여행이 더욱 즐거워지는 지금 이 노래 함께 들어요. 오늘의 곡은 제가 중학생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처음 듣자마자 플레이리스트에 담았던 곡인데요. 들을수록 가사도 너무 좋더라고요. 성공의 바로 밑 어디쯤, 현재 나의 주소. 이처럼 힘이 되는 가사가 많아서 가사에 집중하여 들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곡은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있어도 된다고, 잘하고 있으니 불안해하지 말라고 담담하게 격려를 건넵니다. 그럼 지금 언제 어디서 들어도 좋은 노래, 슈프림 팀의 그대로 있어도 돼 들어보겠습니다. 반쯤 어떠냐 묻는 말에 나는 하는 같은 대답뿐 다를 것 없어 I'm good 마치 너무 당연하단 듯 변함없는 나의 꿈 예전같이 아주 뜨거운 숨을 쉬지만 그때 느끼려는 마음뿐이었지 어렸던 나의 눈에 너무 비싸 보인 행복은 그 여자 손목에서 빛났던 Christian Dior 나 입고 있는 옷에 따라 성격이 변해 그게 이 도시의 첫 느낌 그때쯤 내가 목표로 삼은 건 먹고 사는 집 다음 단계의 모든 것 밤이 되면 난 다른 내일을 꿈꾸고 어제 같은 오늘을 아침에 눈 뜨며 그대로인 듯 조금씩 움직여 성공의 바람이 어디쯤 괜찮아 주소. 보여 이 길에서 있어 whenever 가 있는 곳에 그래 그대로 있어도 돼 그대 잠시 어두워져도 불안해하지 마 whenever 날 믿어도 돼 그래 그대로 있어도 돼 today 성공과 실패 한뼘 사이가 현재 나의 주소 둘의 첫 글자 성실히 내 돈에 출처 3억짜리 집 크레딧카드는 퍼플 스웩 외제차는 없어도 두 발엔 항상 르브론 X 뛸 준비가 됐지 early 일한 만큼 놀고 놀 만큼 burden 자존심을 안 팔았도 언제나 극장 나의 포지션 지켜낼게 끝까지 해가 뜨고 나서야 난 잠에 들어 대신 내 꿈속은 하나도 안 어두워 기회란 놈도 잠이 없지 내 방을 녹해 기다려봐 좀만 더 자고 널 잡아볼게 앞자리 수가 3이 됐지만 난 fry 가끔 이런 삶도 내게는 과보 never yeah 멍 때리고 돈 뺏기던 콤 뺏기는 끝난 지 오래 이제 매일 내게 comeback season 지나 기분 좋은 밤이야 고생들 했어 다들 잔 비워 한여름의 낮 같던 나의 맘 식어버린 게 아니야 쉬고 있는 거야 맘 놔 Stay cool 어느 곳에 있든 Stay cool 어느 곳에 있든 Stay cool 어느 곳에 있든 잘하고 있는 거야 이대로만 해내 길도 걸어왔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지만 끝이 어딘지 몰라도 난 괜찮다고 느껴 언제나 just sit back relax and take no shit back relax and take no shit back relax and take no shit back 다 괜찮아 보여 물가가 비싼 라스베이거스에서 24시간 저렴하고 맛까지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이곳은 샌드위치의 탄생 역사를 가진 얼 오브 샌드위치입니다. 야경을 보고 늦은 시간, 출출한 배를 채워줄 야식으로 아주 제격일 것 같지 않나요? 우리의 눈앞에서 만들어지는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따끈따끈하게 맛볼 수 있답니다. 샌드위치 외에도 샐러드, 과일, 오믈렛, 맥앤치즈, 스프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곁들여 샌드위치를 더욱 다양하게 맛보는 걸 추천드려요. 얼 오브 샌드위치의 대표적인 메뉴는 얼스 클럽입니다. 얼스 클럽은 터키 햄, 베이컨, 치즈, 양상추, 토마토가 들어가 있어 가장 기본적이지만 고기를 많이 넣어주는 가성비 값 샌드위치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여행을 마무리해볼까요?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가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에 라스베이거스로의 여행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여행을 할 때 오직 즐거움만 주는 도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자연들이 사람에게 주는 울림이 있듯이 화려한 경관들과 네온 사인들이 주는 꿈 같은 하루는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게 만들죠. 꿈속에서라도 그 어떤 걱정도 존재하지 않는 편안한 하루 속의 여행이 되길 바라요. 그럼 다음 여행에도 여러분들을 초대할게요. 지금까지 PD 강상윤, 기술 이정민, 저는 만능 가이드 이가은이었습니다. 다들 조심히 돌아가세요. H UBS